한다니 나는 무슨 말을 할까. 사랑에 약한 네 마음, 정에 약한 네 마음 달콤하게 흔들어 놓고 떠나면 그만인걸, 떠나면 그만인걸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.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.